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참 재미있네요. 홍종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유설화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마지인 진아는 줄줄이 생기는 동생들 때문에 속상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엄마가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걸을 때면 창피하기도 해요. 하지만 외동아들인 친구 명철이는 오히려 진아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야기, 뒤뚱뒤뚱 오리걸음. 바람이 몹시 불어요. 교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운동장에 눈가루들이 뽀얗게 날렸어요. 자, 굉장히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모자를 꼭꼭 여며주었어요. 모자끈을 조이자 아이들은 눈만 빠끔해요. 모두 에스키모 같아요. 눈밭에 굴러도 괜찮겠어요. 명철! 선생님이 내 뒤에 서 있던 명철이를 불렀어요. 명철이가 뚱뚱한 몸으로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명철이는 모자 없어? 선생님이 물었어요. 엄마가 태우러 와요. 모자 안 써요. 답답하기 싫이. 명철이가 툴툴거리더니 내 등을 탁 밀었어요. 그 바람에 어깨에 맨 가방이 툭 미끄러졌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럼 됐고, 다음 정빈이! 선생님이 얼른 명철이 뒤에 서 있던 정빈이를 불렀어요. 맞아요. 괜히 명철이의 기분을 건드려 좋을 것 없어요. 명철이는 아무도 못 말려요. 정빈이는 벌써 저 혼자 모자를 썼어요. 그래도 정빈이는 얼른 선생님에게 다가가 턱을 들었어요. 정빈이는 턱과 목이 정말 예쁘구나. 선생님이 꼼꼼하게 정빈이의 모자끈을 매주며 칭찬을 했어요. 우두둑! 명철이가 교실을 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옷을 확 열어 젖혔어요. 똑딱이 단추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저 녀석이 정말! 선생님이 소리를 쳤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화를 꾹꾹 참는 모양이에요. 그래봤자 저만 춥지 뭐. 나는 명철이 뒤에서 혀를 쏙 내밀었어요. 운동장에 명철이네 차가 보였어요. 명철이 엄마가 차에서 내려 명철이를 태웠어요. 차 유리창에 뽀얗게 김이 서렸어요. 차 안이 무척 따뜻할 거예요. 명철이가 투정을 부리나 봐요. 차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치! 마마보이! 명철이는 덩치만 컸지 마마보이예요. 학교에 올 때도 또 학교에서 집에 갈 때도 꼭 자기 엄마를 달고 다녀요. 아마 숙제도 엄마가 해줄걸요? 명철이는 우리 아파트 같은 동으로 가을에 이사 왔어요. 운동장에 나오자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매워 눈물이 났어요. 장갑을 꼈지만 손가락이 시려요. 명철이네 차가 내 옆에서 멈췄어요. 야! 타! 명철이가 차 유리창을 내리고 소리를 쳤어요. 명철이는 어느새 아기처럼 빡대사탕을 빨고 있었어요. 휑! 웃겨! 나는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휙 돌렸어요. 진아야! 추운데 타고 가! 명철이 엄마가 말했어요. 나는 그냥 종종 걸음으로 명철이네 차를 앞질러 갔어요. 금방 명철이네 차가 지나갔어요. 확 넘어져 버려라! 명철이가 재수없는 소리를 날리고 갔어요. 명철이는 아주 못돼 먹었어요. 정말 추워요. 바람이 몸을 막 흔들어요. 길은 또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교문 밖에는 엄마들이 승용차를 끌고 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이 쏙쏙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승용차들은 아이들을 태우자마자 훌쩍훌쩍 떠났어요. 얼마만큼 걷다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걸어서 집으로 가는 아이는 나 혼자뿐이에요. 우리 엄마는 뭐해? 눈물이 찔끔 나와 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거기다 눈보라까지 몰아쳤어요. 나는 몸을 돌려 등으로 바람을 맞고 걸었어요. 옆으로 엉금엉금 완전 개걸음이에요. 꽈당! 길도 미끄러운데 개걸음이 괜찮겠어요?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죠. 나는 얼른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책가방은 벗겨져 눈 속이 거꾸로 박혔어요. 운동화 한 짝도 벗겨져 눈 위를 미끄러져 갔어요. 튀어나온 돌부리를 짚었는지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운동화 속은 눈이 한가득이에요. 탈탈 털어 신었지만 발이 차가웠어요. 엉덩이가 아파 이번에는 뒤뚱뒤뚱 오리걸음이에요. 태워준다고 할 때 타고 갈 걸. 명철이네 차를 타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어요. 겨우 아파트 입구까지 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삽으로 바닥에 꽝꽝 언 눈을 떼어내고 있었어요. 삽을 내리칠 때마다 얼음들이 유리조각처럼 튀었어요. 조심조심 그 앞을 지나가려던 참이에요. 왜 이제 와? 엄마가 몇 번이나 내려왔다 갔는데. 헛, 깜짝이야. 경비 아저씨가 소리를 쳤어요. 경비 아저씨는 내가 놀다 온 줄 아나 봐요. 내려왔다 가면 뭐해? 그럴 거면 학교로 데리러 오든가. 경비 아저씨의 말이 나를 더 화나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몹시 추웠어요. 10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줄 몰라요. 나는 다다다다 오름 단추를 마구 눌렀어요. 고장 나 이 녀석아! 경비 아저씨가 다시 소리를 쳤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였어요. 느림보 같아요. 충수를 알리는 숫자가 깜빡깜빡 바뀔 때마다 나는 점점 화가 났어요. 드디어 1층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명철이가 떡 버티고 있었어요. 명철이 뒤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봐요! 이제 오잖아요. 우리 차 태워준다고 했는데 싫대요. 명철이가 엄마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엄마의 얼굴보다 불룩한 배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얼마 후 아기를 낳을 거예요. 아우, 좀 일찍 오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설아가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갈 거야. 네가 안 와서 여태 못 갔잖아. 엄마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엄마는 불룩한 배에 등에는 동생 설아를 업고 있어요. 몸이 명철이 엄마의 두 배도 더 되겠어요.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알았지? 엄마가 열쇠를 주었어요. 나는 열쇠를 받았고요.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며 몇 걸음 엄마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엄마의 걸음을 보자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엄마는 오리걸음으로 뒤뚱뒤뚱 거리고 개걸음으로 엉금엉금 걸었어요. 명철이가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떠뜨렸어요. 야, 니네 엄마 좀 봐. 되게 웃기다, 그치? 명철이가 손가락으로 엄마를 가리키며 내게 물었어요. 내가 봐도 웃겨요. 정말 창피해요.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물으면 내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아? 우리 엄만데. 명철이는 머리가 나쁜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도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봐! 명철이가 있어서 나는 말을 뚝 잘랐어요. 나는 입속에서 다음 말을 꼭꼭 씹었어요. 내가 동생 그만 낳자고 했지? 두 번째 이야기, 하나도 아니고 둘. 안 들어가? 명철이가 내 팔을 툭 쳤어요. 엄마에게 받은 열쇠가 손에서 달그락거렸어요. 엄마가 느릿느릿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엄마, 택시 타 얼른! 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택시라도 타면 명철이 보기가 덜 창피할 것 같았어요. 달리던 택시들이 엄마 곁에서 멈칫거렸지만 헛수고였어요. 우리 엄마 봤지? 운전 끝내줘. 그 좁은 쪽문으로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거 봤지? 명철이가 자기 엄마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쪽문은 사람 다니는 문이지 차가 다니는 문이 아니에요. 누군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교문 밖에서 기다리는 줄 아나 봐요. 참 양심도 없다. 저런 얘가 뭘 배우겠어? 교문 밖에서 기다리던 엄마들이 명철이 엄마에게 한 말이에요. 간신히 쪽문을 빠져나오는 명철이네 차를 보고요. 내가 똑똑히 들었어요. 우리는 아빠 차, 엄마 차 두 대다. 명철이가 다시 자랑을 했어요. 더 이상 듣기 싫었어요. 나는 얼른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명철이도 따라서 탔어요. 우리 집은 15층이에요. 나는 타자마자 15층 단추를 꾹 눌렀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명철이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10층도 안 누르고요. 엘리베이터가 금방 5층을 지났어요. 너희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갑자기 명철이가 물었어요. 웃겨? 나는 대답 대신 명철이네가 사는 10층 단추를 꾹 눌러줬어요.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명철이는 내릴 생각을 안 했어요. 너희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다시 명철이가 물었어요. 이번에도 나는 대답 대신 문 열림 단추를 눌렀어요. 쉬, 귀신이 콱 물어가라. 명철이가 소리를 치며 내렸어요. 나는 재빨리 문 닫힘 단추를 눌렀어요. 에이, 재수 바가지.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한마디 해줬어요. 마치 명철이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따뜻함이 확 밀려왔어요. 얼었던 얼굴이 녹으면서 화끈화끈해졌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발에 툭툭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설아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에요. 좀 치우지. 나는 짜증이 확 몰려왔어요. 엄마에 대한 짜증이에요. 아프다고 하더니 장난감은 가지고 놀았나 보네. 이번에는 설아에 대한 짜증이에요. 나는 발로 장난감들을 툭툭 찼어요. 장난감들이 서로 부딪히며 거실 여기저기로 튀었어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흠칫 놀랐어요. 나는 가방을 방에 던지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아야! 나는 엉덩이가 뜨끔해 펄쩍 뛰었어요. 나무 모양의 뾰족한 블록이에요. 하필 눈길에 넘어졌던 엉덩이 쪽으로 블록을 깔고 앉았지 뭐예요? 이게 정말? 나는 주먹을 들었어요. 그리고 설아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주려고 했어요. 아참, 병원에 갔지? 나는 들었던 주먹을 슬그머니 내렸어요. 그제야 집에 혼자 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갑자기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어요. 베란다 커튼 무늬가 낯설었어요. 원래 저렇게 어지러운 줄무늬였던가? 알쏭달쏭했어요. 주방 식탁도 거기에 놓여 있었던가 긴가민가 했고요. 그래서 눈으로 식탁을 냉장고 쪽으로 옮겨도 봤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째깍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무척 컸어요. 다른 때는 들리지 않던 시계 소리였어요. 시계 소리에 정신을 쏟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점 불안해져 입고 있던 옷을 툭툭 쳤어요. 그러자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처음이야. 이렇게 혼자 집을 보는 게. 혼자 집을 본다는 생각만 뭉클뭉클 머리에 채워졌어요.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듯 했어요. 엄마가 잠깐 시장에 가면 설아와 집에 남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설아도 눈치를 보며 말을 잘 들었으니까요. 쉬, 귀신이 콱 물어가라. 갑자기 명철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문이 닫힌 작은 방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요. 거긴 설아가 쓸 방이래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못 쓰는 장난감들과 철 지난 옷들이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설아는 아빠 엄마와 한 방을 썼어요. 몇 번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귀신이 나온다면 그 방일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나도 설아가 태어나자마자 내 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혼자 방을 쓰는 것이 편하지만요. 그 생각을 하자 설아가 불쌍해졌어요. 삑! 인터폰이 울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얼른 인터폰을 받았어요. 어? 귀신이 안으로 갔네? 명철이었어요. 끊어버릴까 하다가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안 무서워? 나는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내가 가줄까? 명철이가 계속 조잘됐어요. 무서우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라는 명철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안 무서워, 이 바보야! 마음과는 다르게 나는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인터폰을 끊었어요. 계속해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안 울리는 것보다는 나아요. 나는 집안의 스위치를 찾아다니며 불이란 불은 다 켰어요. 환해지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인터폰이 잠잠해지니까 이번에는 전화가 울렸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나는 슬슬 짜증이 나려고 했어요. 왜? 수화기를 들자마자 나는 소리부터 질렀어요. 수화기 저쪽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잘못 걸었나?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예요. 엄마가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잘못 건 줄 아나 봐요. 엄마? 나는 얼른 대답했어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잘못 건 줄 알고 놀랬잖아. 설아가 감기가 심해서 링거를 맞아야 한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아빠도 곧바로 병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혼자 있어? 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있어라는 엄마의 말이 오래오래 남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세요? 진아야, 너까지 오늘 왜 그래? 엄마 말 들었어?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알았어.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힘들어. 이럴 때 네가 도와줘야지. 넌 다 컸잖아. 엄마도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아. 문 꼭꼭 잠그고 있어. 금방 갈게. 엄마가 나를 위로해줬어요. 나는 울음 섞인 소리로 웅얼거렸어요. 그것 보라니까. 그러나 다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동생 낳아달라고 했어? 하나도 아니고 둘을. 세 번째 이야기. 너도 이제 끝이야. 날짜가 이틀 지났는데. 아침밥을 먹으며 엄마가 걱정을 했어요. 오늘따라 엄마의 배가 더 불룩해 보였어요. 원래 남자애들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던데. 아빠가 엄마의 배를 쓰다듬으며 안심을 시켰어요. 엄마 뱃속에 든 아기는 남자래요. 나에게 남자 동생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튼 이상하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핸드폰 꼭 들고 다녀요. 엄마가 불안한가 봐요. 출근하는 아빠를 따라 나서며 몇 번이나 말했어요. 진아도 학교 끝나면 곧장 집에 오고. 엄마가 나까지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나는 학교에서도 공부가 안 됐어요. 교실에 전화가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엄마의 전화인 줄 알고요. 공부가 끝나고 교문을 나오자 명철이네 차가 보였어요. 어쩐 일인지 오늘은 운동장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쪽문을 보니까 가운데에 큰 돌기둥을 세워놓았어요.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산소에 있는 비석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산소의 비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명철이 엄마 때문이야. 나는 할아버지 산소의 비석처럼 쪽문 돌기둥에 그렇게 써봤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자 막 웃음이 나왔어요. 진아야, 우리 명철이 안 나오니? 명철이 엄마가 차에서 내렸어요. 나는 얼른 웃음을 지웠어요. 뭐 좋은 일 있니? 명철이 엄마가 물었어요. 내 웃음이 입가에서 싹 지워지지 않았나 봐요. 나올걸요? 나는 웃음을 감추기 위해 얼른 뒤를 돌아다 봤어요. 명철이가 뒤뚱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운동화로 땅바닥을 툭툭 차는 것을 보니 몹시 심통이 났어요. 왜 안 들어왔어? 그럼 그렇지. 명철이가 교문을 나오자마자 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명철이 엄마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봐! 못 들어가잖아! 명철이 엄마가 돌기둥을 가리켰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명철이와 명철이 엄마를 쳐다봤어요. 빨리 타! 빨리 타자! 명철이 엄마가 당황했는지 옆에 있는 나까지 떠밀어 차에 태웠어요. 나도 얼결에 차에 탔어요. 씨! 그럼 큰 문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누가 막아놓은 거야! 아빠 보고 치워달라고 해! 명철이는 차에 타서도 말도 안 되는 투쟁을 부렸어요. 발로 의자 등받이를 펑펑 차기도 했어요. 그만해! 진아도 있는데! 명철이 엄마가 소리를 높였어요. 순간 명철이의 투정이 뚝 그쳤어요. 언제 탔어? 명철이가 그제야 나를 봤나 봐요. 탔으면 탔다고 해야지! 명철이가 괜히 나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진아가 이해해. 우리 명철이는 저 혼자라서 그래. 명철이 엄마가 명철이 편을 들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어 몸을 동그랗게 웅크렸어요. 우리 명철이는 동생이 없어서 아직 철이 없어. 우리 집에서는 명철이가 애기나 마찬가지야. 호호호. 명철이 엄마가 명철이에게 막대 사탕을 넘겨주며 웃었어요. 명철이는 기다렸다는 듯 막대 사탕을 받아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쪽쪽 소리가 나게 막대 사탕을 빨았어요. 동생을 낳아주면 되잖아요. 나는 그냥 있기가 어색해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차가 크윽 하고 딸꾹질을 하는 듯했어요. 아이고,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또 나? 명철이 엄마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웃겨요. 우리 집에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닌데요. 얘네 집은 셋이잖아. 완전 학교 차리겠다. 헤헤헤. 명철이까지 놀렸어요. 아우, 돈은 좀 들어. 우리 명철이 학원비만 해도 엄청나. 요즘 애들은 돈 먹는 하마야, 하마. 명철이 엄마가 빙긋 웃으며 돌아다 봤어요. 명철이 엄마 얼굴에 너희 집은 큰일이다 하는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어요. 참! 동생 언제 태어나니? 곧 나오지? 아니나 다를까 명철이 엄마가 우리 집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침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멈췄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얼른 명철이네 차에서 내렸어요. 다행히 명철이와 명철이 엄마가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아휴! 얘가 오늘은 왜 이래?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제발 언니한테 좀 가. 설아는 눈치가 빤해졌어요.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더 그래요. 설아는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완전 엄마의 꼴이에요. 언니 왔잖아. 좀 비켜봐. 엄마가 자꾸 짜증을 내며 설아를 밀쳤어요. 이때쯤 내가 나서야 해요. 안 그러면 불똥이 내게 떨어져요. 설아야, 이리 와. 나는 건성으로 설아를 불렀어요. 어쩐 일인지 설아가 쪼르르 내게 달려왔어요. 설아는 눈물 콧물을 흘렸지만 소리내 울지는 않았어요. 나는 설아의 손을 잡고 내 방으로 끌었어요. 설아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버텼어요. 엄마가 힘들잖아. 언니가 놀아줄게. 나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 듣게요. 그리고 설아를 잡은 손에 힘을 꾹 주었어요. 설아에게 겁을 주는 거지요. 그래, 다 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엄마 슈퍼 갔다 올게. 엄마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밖으로 나갔어요. 슈퍼를 갔다 온다는 것은 핑계예요. 아기를 빨리 낳으려면 자꾸 운동을 해야 한대요. 아파트 단지를 빙 돌아 호수가까지 다녀올 거예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언니, 싫어 싫어. 엄마가 좋아. 나도 물 보러 갈 거야. 설아도 그것을 알아요. 문이 쾅 닫히자 설아가 현관을 향해 총알처럼 튀어나갔어요. 설아가 현관문 손잡이에 매달렸어요. 조그마한 게 힘도 좋아요. 두 다리를 번쩍 들고 대롱거렸어요. 문 열어! 열어줘! 드디어 설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휴, 나는 한숨이 나왔어요. 숙제가 산더미예요. 컴퓨터로 찾을 것도 많고요. 친구들과 서로 의논할 모든 숙제도 있어요. 참, 엄마와 같이 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만해! 내 목소리 끝이 쭉 올라갔어요. 설아가 찔끔해서 현관문에서 떨어졌어요. 설아가 입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그리고 쪽쪽 소리나게 빨았어요. 막대사탕을 빨던 명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설아가 더 밉상이었어요. 손 빼! 내 목소리 끝이 다시 치솟았어요. 설아가 손가락을 빼고 울먹였어요.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린 기분이에요. 이래서 내가 그래! 나는 화를 꾹 참고 중얼거렸어요. 설아, 너도 이제 끝이야. 아기가 태어나기만 해봐라.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